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1, verse 2 through 15. When John heard in prison what Christ was doing, he sent his disciples to ask him,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Jesus replied, Go back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ave heard and see.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As John's disciples were leaving,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 about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desert to see? A reed swayed by the wind? If no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the fine clothes? No, those who wear the fine clothes are in king's palaces. Then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This is the one about whom it is writt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I tell you the truth.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He is the Elijah who was to come.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Amen. Before and after. Before and after. If anyone should be prepared, it was John the Baptist. His birth, his life, his mission and message, his death. Well, even his fashion and diet, all were totally focused on preparing Christ's coming. John was born to a righteous but very aged priest father and a devout but barren mother. The angel Gabriel told of this child to the father in these words, And he will go on before the Lord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righteou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Gabriel was quoting the last prophecy given to Israel 400 years ago, that a prophet like Elijah would come an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He is saying that this baby is that one.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탄생에서부터 그 일생과 죽음에까지 그가 먹는 것,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늙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And John's message was simple. He was in the wilderness, clothed in camel's hair like Elijah did, and cried, The kingdom of God is near. Christ will come soon. But before that, prepare yourselves. Repent. Depart from sin and despair. Clean up your ways in hope. And get ready to join this new rule of righteousness and mercy. And people listened. Father's heart were turned toward the sons, And even the tax collectors, hungry for a new start, were eagerly baptized by John. 존, 세례 요한의 평생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의 그 공의와 긍휼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하여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세리들도 새로운 출발을 갈구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He even baptized Jesus, though reluctantly, and saw the Christ ministry inaugurated. John saw the Spirit descending upon Jesus and heard the Father's voice toward him. This is my Son, whom I love. My delight is in him, and he will accomplish all my good will.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고 그가 내 모든 좋아하는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But now John was imprisoned because he did not retreat from his mission. Kingdom is coming. Repent and get ready. But the earthly king did not like it. So he was in prison. He was facing an imminent death. He knew he didn't have much time left. And now this question to Jesus.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Are we to look for another? Must we wait still longer? We are at the breaking point from all this waiting and hunger.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왕으로 인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과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더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If anyone were to recognize that Jesus was the one, it was John. But John was in doubt. He couldn't figure it out. 예수님이 오실 구주인 것을 알아볼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면 세례 요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스스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답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for us? It means that Christmas is the wonder of wonders, the miracle of miracles. The coming of the Lord defies all the anticipation, exceeds all the expectations, and transcends all the waiting and hunger. And fulfilling our hunger beyond our hunger, fundamentally, perfectly, but not on our terms, but God's. It is the heaven invading the earth, the great light penetrating the darkness, the great mercy covering all inadequacies.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요.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일이요. Wonder of wonders.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큰 빛이 우리의 어둠을 깨뜨려 버리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So even the John the Baptist, who was the greatest among those born of women, couldn't figure it out, could not but receive it in faith. Because it was not his doing, but God's. Not due to his preparation and mission, but due to God's tenacious goodwill. The zeal of the Lord of the hosts, according to the prophet Isaiah. 여자 중에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던 요한도 그 탄생과 일생과 죽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되었던 요한도 예수님을 미리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뿐이었습니다. So the Lord has come, and everything is changed. Therefore,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Behold,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Even the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John. John, who was the culmination of all the good and faithful of the old world, even the least in the kingdom is greater than John, because the king has arrived and kingdom is her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와 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이 왕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이전 나라의 모든 신실함과 의로움의 정점이었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And those great miracles that Jesus did and were promised through the prophets, the blind receive their sight and the lame walk.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and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s good news preached to them. These are not the best and greatest that the world can offer, but just the beginning of the greater things in this new kingdom. The greatest thing is not these miracles, but that the Christ Jesus our Lord has come, and he is with us, for us. Emmanuel, God be with us.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신 그 일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주인 되신,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And he came as one like the least among us. He came as a baby swaddled in clothes, lying in a manger, born to a teenage girl who got pregnant before marriage, to a good but poor father who couldn't find the room in the inn for the mother and the baby. The Lord came as the least among us. No room for him in the inn, but he came to find room among us, in our hearts. Not in some fancy palaces, glittering with achievements, but in the humble hearts like yours and mine, among humble gatherings like yours and mine. So blessed be the poor in heart, not those satisfied with earthly things. Blessed be those who hunger for righteousness, not the victorious here and now. Blessed b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filled with rejoicing. Blessed be those not offended by the coming of the King, but who eagerly receive it with joy.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어린 여자 아기에게 오셨고 태어나셨고 여관에 방을 찾을 수 없었던 착하지만 가난한 아빠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처럼 오셨습니다. 그날 여관에서는 방을 찾을 수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왕들의 찬란한 궁전은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장 작은 자라도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살기로 결심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나라의 새 시민이 되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예배라도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고 왕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이 됩니다. So would you open up your heart and make room for the King? Would you receive and love those least among us a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Would you give thanks to God for every good works that God has done in our lives, however little they seem, because they are just the beginning of greater things in this kingdom of heaven? And would you still hope for the best even in the darkness, because the Lord has come and he changed everything. The kingdom is near. So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라도 천국의 가장 귀하고 높은 자로 알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세상과 비교해서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려울 때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주께서 오셨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ord, all because you have come. All because it was you. All because it was you, Jesus. Not other good things. Not other mighty people. But you, Lord.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 되시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라도 그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실 때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누려지고 퍼져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